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참 사랑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매일매일 참 감격스럽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국원이나 동네 주위를 거니면서 푸른 나무, 잔디, 그리고 다양한 세계의 꽃들, 열심히 이야기, 혹은 노래를 하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새 찬양 속에서 찾아봐요. 거룩거룩 오늘 첫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좀 더 가사의 뜻을 설명해 줄게요. 거룩거룩 거룩 만군의 주.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고 참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역시 거룩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답니다. 천지를 만드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어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그 다음 찬양으로는 지난번에 함께 배웠던 깊고도 넓도다 찬양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할게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나요? 엄마, 아빠요? 하나님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 주소를 알려줄 테니 다 함께 찾아보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말씀을 찾아봐서 성경 찾는 속도가 많이 붙었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럼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훈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 이 말씀 다시 알아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서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더하면서 읽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반복해 보도록 해요. 우리 여러 어절로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1번, 내 마음을 다하고 2번, 목숨을 다하고 3번, 뜻을 다하여 4번, 주 너의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6번. 이렇게 나눠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럼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씩 반복하면서 읽으니까 좀 힘들긴 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 우리 복음성가 사랑의 주님이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그 외에 6가지의 종교들도 인정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슬람, 가톨릭, 불교, 유교, 또 나머지 두 개의 종교는 무엇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머지 두 개의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슬람, 가톨릭, 불교, 유교 또 무엇일까요? 아, 뭐라고요? 기독교요? 네, 맞았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힌두교예요.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네요. 그럼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6가지 종교, 즉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교를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매주 금요일에 오전 수업만 하고 종교 시간을 갖는데요. 이슬람 아이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가고 다른 아이들도 종교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은 실제로 2000년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이슬람 사원에 모여 종교 모임을 갖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크리스천 아이들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부족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곳이 더 많대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훈련되어서 금요일마다 모든 학교에서 있는 종교 시간에 어린이 전도를 위한 교회 학교 모임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티팜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볼까요? 지난주에 티팜은 엄마와 함께 고구마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갔었어요. 아버지의 마술로 인해 크리스천이 된 마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하지만 고구마를 팔아서 글씨가 있는 새 옷을 살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티팜이 갖고 싶었던 그새 옷을 살수 있었는지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티팜은 바구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 고구마 팔 거니? 굵은 목소리였어요. 네, 800원만 주세요. 티팜은 갈색의 미소 띈 얼굴을 향해 말했어요. 너무 비싼데? 오늘 홀트마 할머니를 위해 꼭 필요한 건데. 내가 250원을 주마. 티팜은 벌떡 일어서서 내가 홀트마 할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 고구마 농사를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또 멍기를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300원은 주셔야 해요. 좋아, 300원을 주지. 티팜은 돈을 받아주고는 글씨가 새겨진 새 옷은 살수 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쪽에서 오시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새 옷은 살수 있어요? 아, 안 되겠구나. 돈을 다 써버린 걸. 엄마, 여기 돈 있어요. 티팜은 어머니에게 돈을 보여드렸어요. 그래. 그럼 새 옷을 살수 있겠구나. 티팜은 어머니와 함께 옷가게로 갔어요. 옷들은 곡식 부대로 이렇게 뜯어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옷은 그런 걸로 만든 거였군요. 드디어 티팜이 새 옷을 사러 옷가게에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티팜은 어떤 옷을 골랐을까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잠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영어 글씨가 거꾸로 새겨진 옷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건 500원입니다. 늙은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요. 250원에 파세요. 그럼 400원만 내세요. 이젠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요. 아저씨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270원 드리면 안 될까요? 제 어린 딸이 새 옷을 너무 갖고 싶어 해요. 안 된다니까요! 아저씨는 옷을 빼앗듯이 하여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티팜은 금방 눈물이 글썽하여 발로 맨땅만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 어린 것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오레스틸 부인은 화가 난듯 300원을 티팜에게서 받아 상인 앞에 놓았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그 남자는 300원을 받고서야 옷을 내주었어요. 티팜은 가느다란 팔로 옷을 받아주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티팜을 불렀어요. 누가 티팜을 불렀을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들어볼게요. 주를 영접하는 자 어린이 구원 찬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은 바로 마리였어요. 티팜, 너도 와서 빅터를 만나보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대. 빅터란 말에 티팜은 두려워하며 싫다고 했어요. 마리는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린이들 앞에는 산발이로 받쳐놓은 융판이 보였어요. 키가 큰 남자가 앞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검은 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이 우리 고구마를 사간 사람이에요. 그가 빅터인가 봐요. 빅터의 음성은 크고 우렁찼어요. 티팜은 바구니에 옷을 넣고 두 손으로 귀를 꽉 틀어 말았어요. 엄마, 난 안 들을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귀를 막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봐야겠다. 내 고구마를 사줬으니까. 티팜은 살짝 눈을 그에게로 돌렸어요. 오래전 어느 나라에 악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을 믿었죠. 티팜은 귀를 막았지만 희미하게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티팜도 빅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일까요? 마법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두영을 섬기던 티팜이 크리스천이 된 마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고요. 다음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또 들려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